HUBS 오늘 미술 한입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평소에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좋아한다는 생각보다 심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진 않았나요? 지금 이 시간은 미술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밌게 한입 먹어보는 오늘 미술 한입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매일매일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미술처럼 추상적이고 심오한 것들을 멀리하고 쉽고 명확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술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낸다면 어떨까요? 누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 미술 한입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먹어볼 두 번째 미술 작품은 세한도입니다. 세한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의 그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조선시대의 미술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간단히 배우고 지나쳤을 과거의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의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뜻깊은 교훈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를 본 적 있으신가요? 김정희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개성이 듬뿍 담긴 글씨체를 추사체라고 칭하는데요. 이러한 추사체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시기 기와집 하나와 맞먹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볼 미술 작품은 그의 작품들 중 숨겨진 스토리가 정말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세한도의 화가 김정희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앞서 언급했듯 김정희는 당대 수많은 예술가들로부터 글무늬를 쏟아지듯 받은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10개의 벼루에 구멍이 났고 1000개의 붓을 쓴 후 추사체를 완성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정희는 명문가 집안, 즉 금수저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글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그가 1846년 완성한 무량수각현판은 현재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작품이에요. 그 이유는 무량수각이라는 네 글자를 단순히 멋있게 적은 것 때문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글의 내용도 담아냈다는 점에서 말이죠. 무량수각에서 량수는 많은 세월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 김정희는 한자의 밑부분을 통통하게, 윗부분을 날씬하게 적었는데 이는 획이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이 쌓인다는 것을 글씨 안에 담아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김정희는 조선 후기의 금석학자로도 활약했는데요. 금석학은 비석이나 금속에 쓰여진 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김정희는 조선시대의 실학자로서 금석학파를 성립해 과거의 글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죠. 김정희는 북경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국해 곧바로 북한산을 올랐다고 하는데요. 북한산 봉우리에 세워져 있었던 비석의 글귀를 해석해내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전의 역사 기록들과 글자를 대조하는 1년간의 연구 동안 기존에 밝혀진 한자 10자뿐만 아니라 추가로 68자를 발견해냈어요. 그 과정 중 참진자를 해석해냄으로써 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였음을 공표해냅니다. 정말 대단한 집착과 열정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김정희도 인생이 늘 상승곡선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담아낸 작품이 바로 세한도인데요. 세안도를 한 입 먹어보기 전에 우리는 세안도가 그려진 배경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죠. 세안도가 제작된 배경은 19세기 전반 세도 정치와 관련이 깊은데요. 똑똑하고 총명했던 명문가 자제 김정희는 반대 세력인 안동 김씨 가문의 모함으로 55세에 억울하게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배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언제 유배가 풀릴지 기한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김정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고 오히려 김정희를 사형에 처하라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잘 나갔던 김정희를 따르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모두 등을 돌렸죠. 작품명 세안도에서 세안이 한겨울 추운 날씨를 뜻하는데 즉 김정희에게는 유배 시기가 모두와 단절된 외로움의 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도 김정희를 변함없이 대했던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어 통역관 이상적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변치 않는 의리를 가진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세안도를 선물했어요. 이번에는 김정희의 세안도 속 숨은 의미들을 찾아봅시다. 세안도는 단순히 그림만 그려진 작품이 아니라 왼쪽에 글까지 적힌 작품이기 때문에 그림과 글 모두 주목해서 봐야 해요. 먼저 작품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김정희는 둥근 문이 있는 허름한 집을 좌우로 소나무 두 그루와 측백나무 두 그루를 그려넣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쉽게 쓱 그려낸 작품 같지만 자세히 나무들을 관찰해보면 나무줄기와 잎을 메마른 것처럼 그리기 위해 물기 없는 마른 붓에 진한 먹물을 묻혀 거칠게 표현했어요. 메마른 나무들과 투박하게 그려낸 집을 통해 김정희에게 세안의 시기가 차디차게 느껴졌음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글을 주목해볼까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라는 관련 구절이 적혀있네요. 즉, 모두가 자신을 떠나는 유배 기간에도 의리를 지켜준 이상적에게 대한 고마움과 예찬을 추운 날씨에도 꿋꿋하게 자라난 나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이상적은 중국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책을 제주의 김정희에게 줄곧 보내주었습니다. 김정희는 늘 책에서 학문과 예술의 근원을 찾았기에 책은 그에게 정체성이자 고독을 달래주는 친구나 다름없었죠. 모두가 김정희를 멀리해도 이상적은 끝까지 그를 챙겼고 이후로 수차례 이 세안도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세한의 시기에도 변치 않는 의리를 지켜낸 이상적과 김정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힘든 유배의 시기를 보낸 김정희에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민 이상적의 모습은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최근 들어 또래들 사이에서 손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손절은 기존의 주식 투자 분야에서 사용되던 전문 용어로서 투자한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가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되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언급하곤 하는데요. 요즘 들어 2030 세대들이 인간관계에 있어 손절을 빈번하게 행하는 경향이 있죠. 즉,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데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 순간 자신의 감정만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인간관계 관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상대가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그 크기가 너무 크지 않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진지하게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성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성숙한 사회성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미술 먹거리를 준비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김준혁, 디렉터 최연아, 엔지니어 백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